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하여 13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러시아 국가회의 노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외무성 아시아 1국 국장, 순회대사,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21세기 관인학단 단장과 자유민주당, 외무성,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등 정당, 정부, 단체, 기관의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습니다.